사랑한 죄로 깊은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입을 막아도 눈을 가려도 너와 나만 찾게 돼. 애써 추억을 삼켜봐도 다시 내 가슴에 남아서 사랑하니까 충분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. 열 번으로 또 천 번을 울더라도 너와 나만 사랑하고 싶어.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약한 가슴 때문에 네가 없이는 난 안 될 것 같아. 다시 생각나 다시 찾게 돼 추억이란 없을 말.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. 열 번으로 또 천 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.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서 어떻게 널 잊니 어떻게 지우니 아파도 이별 앞에 웃을 수 있는 건 네가 선물한 추억 때문.